뜨거운 사막 속에서 우리는 끝없는 춤을 추며 나가 노래바람이 불어와도 멈추지 않을 거야 빛나는 별이 가득한 밤 우리의 발걸음 멈추지 않아 희망의 리듬 소를 걸으며 함께하는 이 순간 영원히